뭐가 더 잘못했고 그런 건 어젯밤까지나 중요했었지는 떴을 때 네가 없어져 본 적은 없었으니까 불러도 대답 없던 적은 없으니까 나는 이제 네가 봐도 몰라 네가 보여도 넌 못 가 말이 돼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이 아니 잠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못 보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너와 내가 아님 잠깐 아주 잠깐 동안만 못 보는 거야 화가 나서 두 좀 부린 거야 잘 알지 그러니까 너와 내가 지났던 기억들과 빛나던 시간들은 여기까지야 이러지 말라고 내게 말했던 마지막 그 순간 속에 난 여전히 살고 있는데 아님 잠깐 아주 잠깐